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수리아에서 엄중한 테러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2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지난 23일 수리아의 다루뚜수시와 라타키아도 자블라시에서 테러 분자들이 여러 차례 자폭 공격을 감행하여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 사건은 수리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방해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영토 완전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수리아 군대와 인민의 투쟁에 난관을 조성하려는 테러 분자들과 그 후원 세력들의 비열한 음모의 산물이다. 온갖 형태의 테러를 반대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이다. 우리는 적대 세력들의 도전과 침략 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의 안전과 안정, 영토 완전을 이룩하려는 수리아랍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다시 한번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